마지막 석양빛을 기쁘게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. 해풍아 비바람아 불지를 마라. 파도소리 구슬프는 이 마음도 구슬퍼. 아 어디로 가는 배냐. 어디로 가는 배냐. 황포도 때야. 달고 황혼 바람에 떠나가는 저 사람 고향이 어디냐.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뱃길 갈매기에 울지 마라. 이 마음이 서럽다. 아 어디로 가는 배냐. 어디로 가는 배냐. 황포도 때야.